Hobbs News. 하나금융 TI에서 채용 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며 교육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됩니다. 2년제 이상 졸업자이거나 평일 주간교육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 TI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회관앞 한마당에서 신규 디자인 학생증 배부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내일은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내 신한솔 앱으로 신규 디자인 학생증 교체 발급 신청 완료한 우리 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이 학생증 배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제2기 문우림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기간은 11월 9일 수요일부터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연간 800만원 장학금 수혜와 2년간의 연수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후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0년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위력 가늠한 사실이 밝혀지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익명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크렘린궁이 이란산 자폭용 드론을 들여오기 위해 1억 2천만 파운드가 넘는 현금을 비밀리에 이란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무기들은 개전 초기부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손에 일부 넘어간 것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한편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은 이란산 자폭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에너지 인프라 시설과 민간인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 같은 주장을 줄곧 부인하다 지난 5일 러시아에 드론을 보낸 건 개전 이전의 일이라고 드론을 보낸 사실은 일부 시인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용인 시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시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용인 시는 공문에서 올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76%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23%포인트 낮아 규제 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최근 의왕시도 해제 요청을 했고 남양주시도 이번이 세 번째 요청이라며 규제 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상시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과 일부 서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추가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